내게 들리게 다시 top. Let me hear you 절대 아냐 joke. Listen up, listen up, listen up. 가까이 와 봐도 close up babe. 뭐가 그렇게 겁나는데. 그래 조금만 더 너에게 당당해. 그게 더 I like that. 모두 똑같지 다들 똑같지 yep, 계속 겉돌고만 있지 자신감 없이. 장담하지만 아마도 결국 넌 네 맘을 숨기지는 못할 girl. 뜨거워지는 heart 태양보다 더 붉은 빛깔. 아주 간단히 난 구별하네. Real or fake. 눈치 보지 말.